사람이 힘들 때 어디로 피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지표인지를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몇몇 다른 시편들과 함께 다윗의 참회의 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불평하는 것처럼 들릴 만큼 언급합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거죠. 이 참회의 기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에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길게 호소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멈추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서글픈 자기 신세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입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지만 그의 모든 상황과 마음은 아직도 너무나 눌려 있어서 여전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비통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도 자기는 그럴 수 없고 그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이 참회시는 맞춰지는 거죠. 21절, 22절이 그 마지막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비통함과 처절함, 혹은 그것이 우리의 명백한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그럴 때에 어디로 피하는가, 어디로 숨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표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떠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사람들을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자기의 기대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합니다. 주님께 쓴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비록 그의 입술에서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지만 다윗처럼 말이죠. 솔직한 거죠, 이거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가 어디로 가는가, 어려울 때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 이것만이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하나님께 대한 호소의 기도로 우리를 그 고통에 인도하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가?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합니다. 과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고통, 문제, 어려움, 좌절 속에서 그 고통과 문제 자체에 휩싸이지 않고 그 문제를 벗어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비록 그것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않고,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를 낙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나님께 피하였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도우셔서, 이것도 저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 아니오니 도우셔서,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